that girl who can be with you forever. So tell me, will you be my boyfriend? Yeah, yeah, yeah. 예를 들면 이런 말이야. 쉬운 말로만 얘기하게. 내가 널 찍었어. 맘에 들었어. 물론 믿어지지 않겠지만 꿈인가 꿈인가 하겠지만 내가 널 찍었어. 당분간 맘에 들었어. 지금까지